아버지가 손수 친 밥상머리에 우리들은 목이 메어 눈물밥을 생기면서 오늘도 울며 울며 학교에 갑니다. 엄마, 어디 갔어? 오늘도 우리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는 철이가 어찌나 울기에 학교로 데리고 갔었어. 철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나는 공부를 하는데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나지 않아요, 엄마? 엄마, 엄마. 불도 꺼져버린 싸늘한 방에